I know we can go on, but it's brave. Let's go. 눈 감고 눈 뜰 때면 네가 없다는 게 싫어. 우리 헤어진 걸 알아. 이런 현실이 난 싫어. 사랑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사이에